잊어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아서 이 밤도 내 마음에 저 달에 새긴다 저기 꽃 푸른 밤이 끝나면 내가 쉬게 될까 너를 닮아 될 수 없는지 너를 닮아 날 울게 하는지 오늘 밤도 차갑고 처량한 나 홀로 새긴